우리나라 특명전 꼰대사가 18일 에리트리아 국가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했습니다.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이사야스 아페우르키 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마동희 대사가 정중히 전했습니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 인사를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자신의 중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해드릴 것을 대사에게 부탁했습니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에게 인사를 전달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대통령은 에리트리아 정부와 인민은 조선인민이 최고 용도자이신 김정은 각하의 용도 밑에 강력한 나라를 건설하는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